그리고 질투한 너의 주위에 머물며 찬란한 빛으로 가득히 널 채워주고 싶어. 왜 너는 red light ruby maybe 그보다 빛나니 모든 사람이 샘이 나겠지. 행복을 그릴 때 너에게 나 보여주고 싶어. I got to know 를 그리고 촉촉한 단비로 다가가 스며들고만 싶어. 어떤 색들보다 반짝 낯설게 눈부셔 너무 투명해 감싸주고파. 처음 본 너만의 색으로 넌 나를 살피며 따라갈게. 밤하늘은 그대로 물들었네요. 한 폭의 그림은 너와 나 단둘이네요. 이 순간이 영원히 멈춰지기를 바래. 너만을 지키길 바래.